역사는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춘삼월에 장독 터진다는 말이 있죠. 혹은 꽃샘추위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봄이 멈칫할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지금도 밤 공기가 몹시 차죠. 역사는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다가 문득 느낀 것인데요. 글쎄요, 그 비서직을 사퇴한 깊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화 암살 사건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불쑥 깨어나서 잊혀져가는 역사를 살짝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 역사는 분명히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거겠죠. 현정희의 졸업을 축하해 주신 대구 이현동의 이선영 씨, 서울 천호삼동의 최수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엑스칼리버에 나왔던 곡이죠. 또 짐 모리슨의 생애를 그린 올리버 스톤 감독의 노월스에도 삽입됐던 까르미나 브라나 1악장 중에서 운명의 여신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 평릉동의 황성태 병장님, 서울에 있는 경숙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지 않으면 해군력을 총동원해서 정은영 씨를 잡아다가 동해의 겨울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정은영이 아니라 정은임인데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은영 씨가 혹시 겨울바다에 던져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같이 계신 전우, 종원이, 병철이, 홍렬이, 종섭이 이하, 같은 배를 타는 해군 332기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구 이현동의 이선영 씨가 친구 현정이의 졸업을 축하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그리고 서울서 대문구 연희삼동의 김희정씨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중에서 콘수엘로스 러브 테마, 오늘은 글레오 레인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경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박용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인도차이나 중에서 라돕스용 입양 올스나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레지 바르니에 감독의 인도차이나는 사랑하면서도 결국 대립할 수밖에 없는 농장 여주인과 입양된 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를 그린 작품입니다.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30년대 인도차이나. 영화 인도차이나는 운명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다소 낭만적으로 그린 작품이죠. 그런데 본국 프랑스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우월주의가 깔려있어서 의식 있는 평론가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의 문제도 불구하고 영화는 그 화려한 스케일과 또 농장 여주인인 까트린느 드느브의 매혹적인 모습 때문에 개봉 당시에 큰 반응을 일으켰었죠. 어딘가에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엘리안느. 이제 50줄에 들어선 까트린느 드느브는 이 역할로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재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조차도 아직은 손에 쥐어보지 못한 아카데미상인데요. 결과가 어떨지 그 귀추가 무척 주목됩니다. 까트린느 드느브는 신이 창조해낸 최고의 미술품 이런 찬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음악을 누벼온 그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애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1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여론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 그 여성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까트린느 드느브인데요. 이 혁명 이래 프랑스 여성의 상징이 되어온 마리안 흉상의 모델이기도 하죠. 이 흉상은 지금 프랑스 각 시청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늘 연민을 불러일으킨 듯한 매혹적인 눈망울과 꽉 담은 고집스런 입술, 그리고 갸냘픈 몸매를 지닌 까트린느 드느브. 그녀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자크 드미 감독의 영화 쉘브르의 우산을 통해서죠. 이 작품은 바로 그녀의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 중에서 듣겠습니다. I will wait for you. 오늘은 마뉴엘의 연주한 노래로 들어보시죠. 프랑스 노르망디의 항구 도시 쉘브르. 이곳의 우산가게 집딸 주누비에브는 청순하고 앳된 소녀입니다. 애틋하고 달콤한 사랑을 꿈에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형형색색 빛나는 그 우산들처럼 곱기만 합니다. 하지만 1957년 당시 프랑스 식민 국가들의 독립전쟁은 그런 주누비에브의 꿈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연인 기이가 전쟁터로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 한 통 없는 애인. 주누비에브는 그의 사랑과 그의 아기를 가진 채 보석상 주인 카잘과 결혼하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주유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주누비에브와 기.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각자의 삶을 가진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짧게 인사를 나누죠. 아름다웠던 지난 시절의 추억을 서로 고이 간직한 채로요. 사랑의 기쁨과 절망 속에서 어른이 돼가는 주누비에브. 그 모습은 실제 까진의 눈을 보아도 떼어낼 수가 없죠. 1943년에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까진의 드누브는 아버지 모리스 드르야크와 어머니 르네 시몬 그리고 언니 프랑스와스가 모두 배우인 배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연기사의 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에 출연했지만요. 하지만 드누브는 깡마른 체격에 연기력도 별로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여인으로서 또 여배우로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영화감독 로제 바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브리지트 바르도를 스타로 키워낸 바람둥이 감독 로제 바딤은요. 그 특유의 바딤식 여배우 훈련 이것으로 드누브를 교육시킵니다. 이 교육과정 속에서 마딘 감독과 사랑에 빠진 까뚜이네 드누브는 3년간 그와 동거를 시작하죠. 하지만 아들 크리스티앙을 얻은 뒤에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맙니다. 바딤이 또 다른 여배우 제인 폰다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이별의 슬픔과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까뚜이네 드누브가 출연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쉘브르의 우산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연기는 그리고 그 슬픔에 어린 모습은 모든 사람들과 관객들에게 많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카트리뉴 드누브는 로제 바딘 감독과 헤어진 뒤에 카메라맨 데이비 베일리와 결혼을 했는데요. 5년 뒤에는 그와도 이혼합니다. 그리고 71년에 영화 슬픔이 끝날 때에서 함께 공연했던 이탈리아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와 다시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이 사랑도 딸 슈아나만을 남긴 채 끝이 나고 맙니다. 미혼모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온 까트리네 드누브. 아마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녀의 냉정하고 조금은 어두운 이미지는 이런 그녀의 실생활과 또 비극적인 사랑 여기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할까요? 까트리네 드누브가 제라르 드 파르디와 공연했던 마지막 지하철 르 데르니에 메트로의 메인 테마입니다. 영화 마지막 지하철 르데크니의 메트로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카트리네 드누브가 영화 속에서 표현해내는 여인들은 보통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이나 슬픔을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중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죠. 우아하고 화려한 귀부인의 모습과 퇴폐적이고 암울한 내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지닌 야누스적인 여인, 이것이 영화 속의 드누브입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루이 부니엘 감독의 세브린느, 이 영화는 이런 카트리네 드누브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행복한 결혼생활 속에서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성폭행의 기억, 이것 때문에 낮에는 매꽃으로 변신하는 세브린느. 이 매꽃이라는 것은 낮에만 피는 다몽색의 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세브린느는 낮에는 거리의 여인이 되고 밤에는 남편 피엘의 착한 아내로 되돌아옵니다.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모자, 그리고 검은색 선글라스. 이것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남자를 찾아 나서는 세브린느. 그녀의 육체와 마음 사이의 균열을 잘 표현해낸 드니브의 연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죠. 알몸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드니브의 모습이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매력적인 영화였다고 하네요. 아직도 당시 드니브의 뒷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반발, 이 영화에서는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가 밤마다 애인과 만나는 옆방의 언니 때문에 성에 대해서 동경과 또 증오를 품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제라르 드파르디와 공연한 좀 전에 음악 들려드렸죠. 그 마지막 지하철, 몇 년 전 TV에서도 방영됐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나치자 파리에서 신인 연극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극장주 유부녀 마리온으로 등장합니다. 또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이 영화에서도 젊은 음악과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중년 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카트리네 드누브의 최근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영화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중에서 됐습니다. I'm with you now.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get so much more when we're giving. Oh, oh, oh. Like an ever-winding river that connects around the world, I am with you now. I will shout it from the mountain so that everyone will know I am with you now. Ooh, like the song that sings inside me, you're the very life I breathe, and I am with you now. Ooh, I will sing you through the ages to the far and distant lands. I am with you now. I'm with you now. 영화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중에서 올스나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카트리나 드누브가 표현해내는 이런 이중성은 그녀가 지닌 차가움과 관능미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몸매 자체는 갸냘프고 또 빈약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관능미로 대표되는 여배우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트리포 감독이 말하듯이 그녀의 눈매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을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그 눈길만큼은 뭔가를 꿰뚫어보는 것 같은 냉정하고 날카로움. 이 얼음 같은 불꽃이 드누브 특유의 매혹적인 관능미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드누브의 이 관능미는 상대 남자를 철저하게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악마적인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영화 속에서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악마성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죠. 트리포 감독의 어두워질 때까지 이 사랑을, 이 영화에서는 사랑하는 남자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여인이었고요. 또 영화 아누두, 이 영화에서는 악덕 콜걸 역을 맡았었죠. 그리고 기구한 운명에 놓인 여인의 애승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영화 에스의 트리스타나 역시 드누브의 악마성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고아인 트리스타나는 돈 많은 노인 로페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로페는 그녀를 딸이 아닌 여자로 생각하죠. 양아버지와 침실을 같이 쓰게 된 트리스타나.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젊은 화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잠시. 병으로 한쪽 다리까지 잃게 되고 이제 트리스타나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로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로페의 아내가 된 트리스타나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결국은 로페를 죽게 만들죠. 트리스타나의 삶과 인간에 대한 원망이 보는 사람들의 숨이 꽉 막히게 할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아주 차갑습니다. 이 영화 중에는 쇼팽의 연습곡 작품 10의 12, 혁명, 레볼루션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됐는데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그 곡 듣겠습니다. 쇼팽의 연습곡 작품 10의 12, 레볼루션입니다. 트리스타나 중에서 쇼팽의 연습곡 작품 10-12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연민을 불어일으키는 아주 연약한 외모를 지녔지만 카트린 드누브는 전후 태생의 여인답게 아주 옹골차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사랑과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두 아이를 잘 키워내고 또 바쁜 연기 생활 속에서도 느누브라는 회사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성형수술의 결과다 이렇게 떳떳이 밝힐 만큼 솔직하고 당당한 중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인생의 맛을 조금씩 느낀다는 까뚜인 느누브.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열정은 항상 영화가 곁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한때 카트린 드누브와 가수였던 셀즈 갱스브루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갱스브루가 그녀를 위해서 독집 음반을 제작해줬었어요. 그 중에서 둘이 듀엣으로 부른 곡 듣습니다. 주담 파트 2. 나이나 픽스 중에서 브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 사랑의 노예는 여자친구 난초 정희씨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충남 조치원읍의 임규양씨, 서울 장안사동의 김현미 학생, 서울 성동구 자양일동의 안경화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은요. 이번에 엘리만이 부른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영화 Jesus Christ the Superstar 중에서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오늘 어머니의 생신에 축하해 주신 서울 신정일동의 손민경씨, 친구 인전이의 생일 축하해 주신 서울 전농삼동의 강주미씨, 그리고 다정한 친구, 이름이 다정이네요. 다정이의 생일 역시 축하해 주신 서울 상도 사동의 김정민씨께 띄워드립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ve seen myself, I seem like someon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would. be frightened. I couldn't go, just couldn't go. I turned my head.